사실 많이 외로웠어. 이상하게 어쩌냐 그런 거 말야. 나 사실 많이 괴로웠어. 이상하게 잠이 잘 오질 않는 그런 거 말야. 꿈을 꾸면 네가 생각나. 지우려 해도 그게 또 잘 되질 않나. 자꾸 너만 보고 싶어지는 내 맘, 너가 알았으면 해. 하얀 소녀, 그대를 사랑해 주기. 하얀 소녀, I wanna love your heart. 하얀 소녀, 그대 날 예뻐해 주기. 하얀 소녀, 그대는 예쁜 girl. 나는 너만을 바라봤던 순애보. 너란 덫에서 나 구해줘. 사랑할 수 있게 또 알아갈 수 있게. 하얀 그대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게 해줘. 날 살게 해줘. 곁에 있게 해줘. 날 곁에서 숨 쉬어줘. 숨 쉬어. Yeah.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몸이. 하얀 눈처럼 그대 내 안에 녹이고 싶어. 하얀 소녀, 그대를 사랑해 주기. 하얀 소녀, I wanna love your heart. 하얀 소녀, 그대 날 예뻐해 주기. 하얀 소녀, 그대는 예쁜 girl. 그대여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요? 하얀 소녀여, 그대 나의 모든 걸 채워주면 돼요. 사랑해요. 하얀 소녀, 그대 날 사랑해 줄게. 하얀 소녀, I wanna love you. 그대 날 예뻐해 주길. 하얀 소녀, 그대는 예쁜 걸.